It leaves me feeling seasick, baby. 꿈 같은 현실을 비교했나봐. It spins me round and drives me crazy. 한낮에 뜬 달 같은 나인가봐. 만약 나 혼자였다면 혹시 널 몰랐다면 포기했을지 몰라 lost at sea But my heart's still on fire With the burning desire 다시 널 찾을 거야 운명처럼 I wish that you would love me 어제처럼 For you, wasn't ready, maybe. But you designate me and you resume me. I've been calling your name in this universe. I got universe done. 너만 난 거야. 이 우주가 빚어내 남편의 드라마 같아. 수많았던 헤매임. 끝이 보이지가 않던 방황. 흐미로 속에서 나를 이끌어주나. 너는 나의 빛이자 나의 구원. 이 비도 그쳐가 이제. 내 손을 놓지 않을래 I wish that you would